이리 와서 얘들 좀 봐. Come on hey sister, come on hey brother, 누가 얘들 좀 알려줘.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너. 센스 매너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나. 천천히 아주 조금씩. Hey, hey, hey, yeah. Hey, 여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. 아, 난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. 몸매도 얼굴도 시선 같아. Hey, Mr. 생각이 멋진 남자 바로 너. 좀 알려줘. 월화 수목금 토일 난 매일매일 너를 생각해. 넌 나를 생각해. What a monster. A M B M A B O M plus minus 상관없어. S 극과 N 극처럼 어떤 공식이 더 끌려. 단지 그냥 놀았어. 우리들 사이 따뜻한 사이 매일 밤마다 너의 자장가로 잠이 들고. 우리들 사이 Come on 이리 와봐 조용히 속삭여줄래. Hey 여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. 아, 난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. 몸매도 얼굴도 시선 같아. Yeah. 너의 두 눈이 스치듯면 숨 막히는 이 끌림에 어지럽게 해. 난 너만의 영원한 소녀. It's more than 모든 게